인터넷에서 만남에 대한 짧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글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건 뭐냐면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영혼의 진동을 느낄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의 진동을 느끼게 하는 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죽음의 선언에 그가 두려움을 느껴서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그 집 밧단 아람으로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이삭의 아들이었고 또 언약의 축복의 상속자였지만 그는 축복은커녕 축복의 땅 이 가나안에서 도망가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처지로 그의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만남 가운데에서 영혼의 진동을 느끼게 돼요. 그가 이 만남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서 단순한 마주침이 아니라 영혼의 만남을 그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영혼의 진동을 느낄 만큼 그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그 일생 가운데에서 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주석 가운데 찾아보니까 단순히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시간을 성경은 해가 진지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 표현은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때의 모습은 해가 지는 시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늘지고 어두워져가며 그의 상황들이 점점 좋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해가 진지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권의 승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또 야곱은 형으로부터 피해 도망하는 신세 속에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장자권을 이어받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이 처량한 마음이 들어서 처량한 그런 기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그는 아버지와 형의 눈을 속였던 자신의 그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부끄러운 심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심정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해가 진지라.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요. 야곱의 상태는 지금 해가 져가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15절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워져가는 그 야곱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한탄 가운데에서 영혼의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그 상황의 처량함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길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너가 받은 그 언약의 축복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또는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순종하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나의 치성과 나의 공덕을 잘 들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칭찬을 해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치성을 드려야만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잘 나오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높이 찬양 부르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예요.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예요.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밑바닥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은혜 언약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형을 속인 이 부끄러운 동생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이 부끄러운 아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감싸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그가 빈손으로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된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 개념을 우리는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충분히 감싸고도 남음이 있는 커다란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이 처량하고 정말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간사한 꾀로 그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처량한 모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사랑함과 그 모든 나약함을 충분히 감싸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힘든 은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나만 알고 있는 죄, 정말 기도하기조차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살펴야 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러한 죄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넓고 깊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야곱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해가 지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의 상태 가운데에서 해가 다시 뜨는 상태는 언제일까요? 야곱은 언제 다시 해가 뜨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될까요? 창세기 32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분예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부를 이루고 그가 결혼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 식솔들과 재물을 이끌고 다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얍복강가에 서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 야곱이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수대로, 그 아내들 수대로, 그리고 형에게 보내는 것이죠. 자녀들과 그 아내들을 재물과 함께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알량한 지식을 그가 사용하면서 얍복강 너머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깨닫지 못하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때 누가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조차도 그 뜻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의 그 심정을 가진 군상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다리를 절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는 거죠.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여기가 바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갈 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뭘 얘기해 준 걸까요? 이때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 힘이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니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뭔가를 이루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의지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야곱이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가 돋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야곱처럼 여러분 해가 저물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돕게 만드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베델의 하나님. 성경에서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장소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베델이 갖고 있는 그 의미면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를 저와 함께 공부해 오셨잖아요. 강의를 해왔잖아요. 이제 이 말씀에 있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이게 야곱의 이 땅에서 부유한 삶만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라고요? 언약의 메시지라고요.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내 자손, 맨 뒤에 있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게 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 야곱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부로 퍼져가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야곱이 그의 생전에 그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며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못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기근 가운데에서 가난해져서 기근 가운데서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들어간 거죠? 그의 아들이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뭘 합니까?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이 땅의 축복만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모든 족속 누구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적 축복 가운데 있는 그 족속, 그 족속이 내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복이죠? 구원의 복,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언약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한 그 말씀을 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야곱의 후대에 이어가는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야곱이 베델 가운데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한 가지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다리가 땅 위에서 쫙 펼쳐지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되고, 그 또 꿈에 보니까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통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꿈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쭉 흘러나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죠.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바로 베델이라고요. 베이트 이게 바로 집이란 말이고요. 그래 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뒤에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야곱이 왜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끝내지 않고 여기서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 이 사회에 갖고 있던 한 가지 인식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대 사회에는요, 그 고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신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신과 인간이 만남이 있는 문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문에 이르면 그 신과 인간이 함께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신을 경험하고 신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뭘 건축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11장에서. 뭘 건축했죠? 바벨탑을 건축한 거예요. 바벨탑을 건축해서 그들이 쭉 올라가면서 그들이 그 꼭대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이 신을 만나는 그 장소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이 만들어셨는데, 그 바벨탑 이후에도 그 땅 가운데 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지구라트라는 이 바벨탑과 유사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 강의에 올라가서 지구라트의 실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발견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해요. 양 평면으로 90m, 높이도 90m,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서 피라미드 형태로 쭉 올라가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 그 맨 밑바닥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뭐가 쫙 나 있을까요? 계단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에서부터 시내까지 올라가는 그 사람의 그 걸음걸이를 옮길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 하늘의 사다리 같이. 여러분 나오는 이 하늘의 사다리란 말은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술람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다리란 말은 그 사다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최근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계단이다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은 그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고대 사람이에요. 그는 바벨의 신화와 당시 있었던 그 지구라트의 문화와 그 당시의 신의 문이라고 여겼던 그 바벨탑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설화들을 그는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야곱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이것이 바로 바벨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야곱의 일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힘과 깨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감당해왔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의 그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관권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이게? 이게 바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는 모습.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 표정들이 다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베델 가운데에서 그 전에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여기가 바로 바벨이군요. 여기가 바로 베델이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말하는 그 바벨탑을 쌓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지구라트를 쌓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바벨이 있네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의 문전이 있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이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나의 외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갑자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속에 뭐라고 그러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간사한 것이라는 말은 돌로스라는 얘기예요. 돌로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꾀, 속임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꾀 또는 속임수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여러분 매칭시키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다나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굴복시키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명명할 거야 라고 이름을 명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야곱과 비교해서 부르시면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한 거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예전에도. 근데 이번에 제가 알게 됐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알았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얘기할까요? 구약의 야곱에게 있었던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그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딱 구약에 있는 말씀과 딱 하나만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야곱의 메시지에서는 어디를 그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사다리, 그 계단을. 근데 여기서는요.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매칭이 되십니까? 뭘 설명해 줄까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늘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노력과 어떤 힘으로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매칭하셔야 돼요.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고 그 야곱은 그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늘 사다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도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젖힐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맘 찾게도 못 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베델이라는 이 지명은요, 단순히 이 베델이 그 거룩한 땅, 좋은 땅으로만 불렸던 것이 아니고요, 이 베델이라는 땅이 또 다른 이름으로 변개돼서 불렀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이 베델에 있는 그 단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단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우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행태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요,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를까요? 성경을 보십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그 베델이라는 똑같은 지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벳아웬이라고 부릅니다. 벳아웬.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거기는 사악한 집이라는 거예요. 흉악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집이라는 거예요. 같은 땅이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는 이 해밀턴 지구촌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누구를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린 절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셔야 돼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는 건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이 땅에 있으면요, 그것은 벳아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악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아니라 사악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베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